수 없는 사랑의 추억은 슬퍼도 아직은 지울 수 없는 미련의 가슴이 젖어요. 그대와 다정히 거닐던 그 골목길 돌아설 때면 돌아갈 수 없는 아름다운